시절에 난늘 혼자였었지.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던 너는 너희를 만났고 그게 우리의 시작. 가진 것 없이 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함께여서 마냥 그땐 좋았지.